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수영 동지가 11일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위원인 순톤 사인야짝 당중앙위원회 대외관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라오스인민혁명당 대표단을 만나 담화를 했습니다. 석상에서 단장은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시고 당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된 데 대하여 김정은 동지께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분양 워라찌 동지가 드리는 축하와 축원의 인사를 전하여 드릴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는 라오스인민혁명당 제10차 대회 진행 정형을 통보하고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를 더욱 강화 발전시켜 나가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한편 이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라오스인민혁명당 대표단을 위하여 연회를 마련했습니다. 연회에는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위원인 순톤 사이니아짝 당중앙위원회 대외관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라오스인민혁명당 대표단 성원들, 조저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초대되었습니다.